조금만 더 따라줘요. 아니야 오늘은 한 잔만 할래. 내님 어디 계신가요? 당신이 떠난 이 자리에서 나 홀로 또 술 한잔 해. 내 꿈속에 오늘 밤도 찾아와서 못하겠던 얘기를 해. 그대는 꽃이야 내 꽃이야 내 가슴 속에 가슴에 차오르는 다른 그